만나 많은 기억을 남기고 가까워질수록 샘나오는 내 진심을 삼키고 타오르는 불꽃이 쉽게 꺼져버릴 걸 알기에 우리 제일 좋을 때인 지금 이대로 남아있어요 내 생에 잃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 그때는 어떤가요 나 사실 그대가 바라보면 입 맞추고 싶은데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더는 다가오지 마 그대 오래 보고픈 사람이에요 우리 이대로 그냥 머물러요 사실 좋아해요 내가 많이 좋아해요 이런 내 맘 숨길 수 있게 말없이 안아줘요 언제나 사랑에 대해 yeah. 시간이 지난 종이 돼버리는 게 yeah. 결국 제자리일 거면 계속 이렇게 yeah. 서로의 맘을 모른 척 하면 안 될까 사랑과 우정 사이 그 변두리에서 서로 마주왔지만 괜히 조심스러워 언젠가 맞이할 이별이 남기에 곤히 잠든 그대 머리맡에 좋아한다는 말 남기고 발 물러설 수밖에 내 생에 잃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 그때는 어떤가요 나 사실 그대가 바라보면 입 맞추고 싶은데 그대 내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더는 다가오지 마요 그대 오래 보고픈 사람이에요